꽃잎이 하나 둘 바람에 날리는 슬픈 계절 다시 오면 당신의 모습이 새벽 안개 되어 바람에 밀려와 돼 살아나네. 서러운 이슬밤을 창가에 어리면 당신의 모습이 가엾은 잎새에 세월을 느끼며 손짓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가 창백한 너의 모습 그리움 만사입니다. 꽃잎이 하나 둘 바람에 날리는 슬픈 계절 다시 오면 당신의 모습이 새벽 안개 되어 바람에 밀려와 돼 살아나네.